내장사 새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. 가을 빗물 들면 애기단 통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곳이 나를 찾아올까나 대장 산으로 깊어가는 가을 달 마음구석에 자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 장사 새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